나처럼 같이 계시는 친근한 우리 오보이 김종일 동지 아 뵙고 싶어 아 뵙고 싶어 날마다 차에는 그 영상 우러러 보네 뵙고 싶어 뵙고 싶어 용댕 오빠의 그 소식도 함께 나누고 공세훈 동생의 편지도 함께 보시네 언제나 가정의 모든 일을 살펴주는